가슴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잊어줄게. 그리운 사랑을 그리워하면 그리운 사람 다시 그립다 해도 너를 위하여 너 하나만을 위하여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. 그러나 그대 때문에 받은 이 고통도 이 마음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. 그러나 그대 때문에 받은 이 고통도 내 마음 I'm